제24차 쇼팽 국제 청소년 피아노 경연 참가자들과의 진솔 모임이 14일 평양의 경상유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조선 볼스카 친선협회 성원들, 관계부문 일꾼들, 유치원 교양원들이 참가했으며 주조 볼스카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에 이어 제24차 쇼팽 국제 청소년 피아노 경연에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시나 학생과 한 수료 어린이의 모범 연주가 있었습니다.